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. 나는 그곳에 없어요.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.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나는 전계의 바람이 되었죠.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.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. 아침엔 종달새 돼요.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.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돼요. 당신을 지켜줄게요.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, 제발 눈물을 멈춰요.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.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. 나는 전계의 바람, 전계의 바람이 되었죠. 저 넓은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